옛날 옛적의 어느 한 마을에 장난감을 만드는 헨더스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헨더스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점토를 수집하여 모든 종류의 장난감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사자, 말, 수레, 왕, 천사, 공주와 같은 장난감을 만들어서 그의 작업실에서 색을 칠하거나 말린 후에 다 완성된 장난감을 가까운 마을로 가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아침과 점심 식사를 꼭 챙겨주었습니다. 헨더스는 그의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다른 마을로 매일 가서 장난감을 팔았습니다. 당신 점심 식사 준비해놨어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서 지금 당장 다 먹고 싶네요.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요리사예요. 지금 빨리 가세요. 아니면 늦어요. 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저녁에 봐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버지. 잘 있거라. 학교에서 좋은 하루 보내라.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 헨더스는 종종 숲속을 지나쳐 가야만 했습니다. 헨더스는 나무 밑 그늘에 앉아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강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점심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의 소풍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앉아서 점심을 먹으려 하는 찰나 악령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음식에서 나는 냄새인가? 정말 맛있는 냄새네. 한번 맛 좀 보고 싶은데. 먹어봐야겠어. 그래서 다음날 악령은 헨더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린 후 그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자 그 악령은 작은 소녀로 변신을 하여 나무 밑에서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헨더스가 와서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숲속의 한 중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누구신데 이렇게 숲속의 한 중간에서 이렇게 계신 건가요? 제 이름은 도나라고 해요. 저는 근처 마을에서 왔어요. 저는 일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어요. 혹시 리버데일이라는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 제 마을이에요. 혹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일을 찾고 있어요. 소를 보살피거나 들판에서 일하거나 집안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건 요리예요. 제 아내가 집안일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저희 집에서 일해 보실래요? 그럼요. 전 좋죠.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하여 헨더스는 악령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뻐하였습니다. 악령은 정말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집안 청소는 물론이고 동물들도 보살피고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헨더스 가족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악령은 헨더스의 아내가 한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헨더스 아주머니, 당신은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요리사예요. 저도 그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숲속에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숲속에서 몇천 년 동안이요? 죄송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어느 날 무슨 일 있어요, 해리? 도나 아주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 야구 방망이가 부러졌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고쳐주셨을 텐데 말이에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마법. 마법이에요. 네? 그냥 농담이에요, 해리. 헨더스의 아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들은 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헨더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도나 씨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일을 잘 못해서요? 아, 제 생각엔 너무 잘해서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도나 아주머니, 저한테 저 공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럼요. 저거 봤어요? 평범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마녀야. 마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어. 헨더스 씨, 헨더스 씨, 나와봐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헨더스 씨, 그녀를 내보내세요. 지금 당장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그녀가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의 친구라고요. 저에게 공을 다시 가져다주고 또 저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고요. 어머니도 항상 도와주시고요. 저 여자는 마녀야.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해리. 우리는 저 여자를 내보내야 해. 보내야 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악령을 무섭게 한 후 내보내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횃불이 어느 한 오두막집에 번지게 되었고 한 남자아이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빠, 도와줘요. 내 아들, 빨리 물 좀 퍼주세요. 잠시만요. 당신의 제 아이를 구했어요. 존, 내 아들, 괜찮은 거야? 저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줬어요. 당신이 제 아이를 불길에서 구조하셨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봐요, 제가 말했죠. 도나 아주머니는 적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자 친구라고요. 저희가 죄송했습니다, 도나 씨.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마법을 쓰는 것을 보고 저희를 해칠 거라고 섣불리 판단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이곳으로 온 걸요. 사실은 제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먹어보고 싶다는 욕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요리사예요. 헨더슨 아주머니, 이제는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도나 아주머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숲속이란다. 해리, 그렇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나를 보러 오렴. 알겠지? 기억하렴.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항상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행동을 봐야 한단다. 사람이 착하다면 어떤 종류의 생물인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람이든 악령이든 상관없이.